실록 만해 한용운 일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뒤에 미남이 총독이고 정무청과 총감이 이거를 성북동 그 주위를 시무장이 터가 협상하잖아요. 좀 짚고 하는 경례봉이거든. 그러니까 불화로 하려고 해주려고 했지. 그게 며칠 전에 엽서가 왔어요. 왔는데 얘를 불화하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못하는 기억으로 찢어서 내버렸지. 그래 며칠 있으니까 누가 왔느냐 또 이제 왔는데 정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사람인데 술을 많이 가져왔지. 그래 이제 와서 인사를 하고 난데 심 저번에 엽서 하나 보낸 거 받았습니까? 야 그때 받았나? 야, 뭐 인다 심 그때 버리버리잖아요. 그래 그래 이건 뭐냐고 이렇게. 그 심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왜? 그 이걸 정무총감이 말씀했는데 여기 심의장 이걸 털을 심한테 불화한다고 해. 내가 돈 없어. 아 이건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으로 그저 날아서 스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나라 당을 내가 돈도 없이 그걸 가져? 그건 못해. 도장을 도장 하나 찍어주시면 여 뭐 이건 다 드립니다. 서류를 내면이니까 받아가지고 제게 다 전해. 나 돈도 없고 나라 당을 내가 왜 그냥 가져? 그리고 이제 보냈었거든. 한 달쯤 됐을 때 정영희가 뭐로 가져온 게 아니라 누름한 봉투에다가 그때 100원짜리가 그건 보통 없어요. 딴 데는 시중에는 없는데 그런 게 뭐야 두둑하게 한 봉지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 정영희가 또 그 사람이 왔지. 인사를 하고 아, 스님 이걸 저 거두시라고. 뭐야 이렇게. 아마 그 정무총감이 보내시는데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정영이 나 받아 팍 때리거든. 젊은님이 따고 신부림이 나고 대피 가져와라고. 어이 그 돈 안 받았어. 그림의 그래 침묵을 노래한 시인. 네?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 그리고 불심으로 이 땅을 밝히고자 한 승려로서 어두운 시대를 온몸으로 살다간 만의 한용운. 그는 분명 암울했던 시대가 배출한 불꽃이며 평생 지조를 굽히지 않은 선각자였으리라. 무엇이든 새로운 탄생에는 꿈틀거림 이상의 아픔이 있다든가 어둡기만 하던 동해바다의 일출은 개벽에 심한 파도를 몰고 온다. 파도소리만이 홍련한 문풍지를 흔들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서스려는 시간 바닷물은 대웅전 아래에서 시끄럽게 요동친다. 그때쯤이면 대웅전에서 관음정군으로 밤을 밝힌 젊은 승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담사에서 불교 유신론을 쓰던 시절의 만해이다. 크지 않은 키에 자그마한 얼굴이지만 번득이는 눈빛이 예사롭질 않다. 가끔씩 설악산에서 나와 양양을 들르곤 했던 만해가 돌아가는 길에 하루씩 머물렀던 곳이 낙산의 홍련암. 나라는 을사조약 체결로 술렁였고 전국 각지에선 항일의병운동이 시작되고 있던 때였다. 하지만 불교인 어느 누구 하나 역사의 대열에 동참하는 이가 없었으니 잠을 깨야 한다. 소승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계의 혁신을 주장하고 나서기엔 너무 젊은 나이 32살의 눈푸른 납자였다. 젊은 나이인 만큼 그의 목소리는 신념에 가득 찼고 파격적인 것이었다. 유신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다. 파괴란 무엇인가? 유신의 어머니다. 천하에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온 인류가 말하지만 파괴 없이 유신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파괴란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끊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관습이 불합리할 때 그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훌륭한 유신이란 훌륭한 파괴이니 파괴가 늦으면 유신이 늦고 파괴가 빠르면 유신도 또한 빠르며 파괴가 크면 유신도 크다. 그의 불교 유신론이 떠오르는 아침이라면 마네가 걸어가야 할 혁명가의 길은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였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각성을 재촉한 불교 유신론. 운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불교 유신론 그러면 이것은 유신이란 말은 새롭게 하다 이 말인데 무엇을 새롭게 하냐고 할 땐 첫째는 역사성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성이란 건 뭐냐면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신라라든지 고려까지는 불교가 우수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민중을 선도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에 와서 억불정책이라 가지고 불교는 쫓겨서 산중으로 들어갔고 민중과 거리가 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선 새롭게 하자 그러면 불교가 민중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신론은 우리 불교가 정말 불교 정신을 가지고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 참여를 하자. 그 당시로 봐서 민중 참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결국 우리가 주권을 되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일원으로서 가담하자. 그 다음에 둘째는 민족적인 자각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할 때 일본에 특히 억압을 받던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진 그런 존재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만해 스님은 불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드높이자.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계에서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 못지않은 그런 민족이니까 우리가 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느냐 이런 문제에서 불교의 우수한 철학을 통해서 민족의 긍지를 숨어주는 이러한 운동이 이 민족적인 자각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 깨닫는 건 뭐냐? 문화적인 자각입니다. 흔히 말할 적에 동양은 정신문화, 서양은 물질문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정신문화조차 서양 것을 주로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해 스님은 여기서 우리 동양인의 긍지는 뭐냐? 우린 정신문화를 떠나선 정신문화에 가장 올바르게 일깨워준 인본주의를 제창한 것이 불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불교 정신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지금 자각 문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일찍이 가지고 있어. 우리는 1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라는 말은 뭐냐. 그래서 불교의 새롭다는 말은 복고주의입니다. 옛날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각, 민족적인 자각, 문화적인 자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교가 그를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런 문제에서 여기 유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듯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젊은 승려 만해 한용은 모든 이들이 그렇듯 그도 처음부터 승려는 아니었다. 1879년 고종 16년에 조정은 인천항의 개항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고 한반도를 노리는 세계 열강의 파도는 부쩍 높아져갈 때였다. 지방에서는 심심찮게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때 충청남도 홍성에서도 한참을 더들어간 두메산골 결성땅 성곡리 청룡산 끝자락의 외진 곳에서 만해 한용운은 태어났다. 현재도 결성면에서 만해 한용운의 생각까지는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좁은 황토길이 유일한 길이니 그 당시엔 얼마나 외떨어진 곳이었으랴. 현재 생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한용운의 생가터임을 알리는 팻말만이 우두커니 서 있는 빈터에는 누가 심었는지 무궁화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한용운의 꿈은 무궁화로 다시 피어나는 것일까? 생가터 옆에는 낡은 한옥이 한 채 있을 뿐인데 마네의 진려가 평생 가난하게 그곳에서 살다가 연전에 타계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손은 가난에 쫓겨 얼마 전 그 집을 팔고 홍성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한응주는 몰락한 양반 가문을 지키는 말단 관직에 있었다. 마을이 멀어 제멋대로 자라오르는 대나무가지를 갖고 놀던 어린 유천에게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서당 공부를 시킨다. 어린 유천이 걸어다니기엔 너무 먼 산길이었지만 그는 곧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든다. 근동에서는 따를 리 없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유천인지라 그때까지 옥골대기라는 태코로 불리던 한웅준의 집은 신동집이라 불리기 시작한다. 이때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한 것이 만해의 유일한 학벌이다. 유천의 나이 14살 되던 해 초라한 누억에도 동네 안악들의 환한 웃음꽃이 피고 있었다. 좋은 관습에 따라 유천이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다. 어줍게 틀어올린 상투가 어색하였지만 천안 전씨 전정숙을 아내로 맡는 유천은 상투 위에 갓을 써본다. 어른이 되는 게 싫지만은 않았으리라.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어수선해가는 세상에 어른 되는 것이 무슨 기쁜 일이겠는가. 어린 유천의 귀에도 서울 소식은 바람처럼 흘러들곤 했다. 급기야는 홍성 땅에까지 동학 소식이 전해진다. 관직에 있으며 동학군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버지와 너무나 무참하게 쓰러져가는 농민들을 보는 만해. 강직한 그였지만 어찌 가슴에 여린 부분이 없었으랴. 동학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선명한 가슴의 상처를 갖게 된다. 어제까지도 땅을 파며 살던 농민들이 오늘은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눈두렁에 선열을 뿌리며 그렇게 죽어갔다. 그가 백담사를 찾은 건 1899년 그의 나이 21살이 되던 겨울의 끝자락쯤이었다. 서당의 숙사가 되어 학동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였다. 그는 세상을 알기 위해 사람이 많은 경성으로 향한다. 아직도 꽁꽁 언 눈길을 걸어 호롤하게 고향 산천을 벗어났다. 살림이 넉넉지도 않았지만 나를 잡아 떠난 것도 아니어서 배기 하나로 무작정 나선 길이니 노자가 있을 리 없다. 그때까지 고향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유천에게 해저문 뒤에 낯선 타향의 바람은 더욱 냉혹하게 느껴졌다. 고향에서나 낯선 곳에서나 매 한 가지로 느껴지는 건 하늘의 별뿐이었으리라 다시 생각해본다. 늘 의협심을 길러주던 아버지는 무슨 연유로 농민들 앞에 칼날을 들이댔던가. 결국 아버지도 살기 위해 한 일이고 동학군으로 나선 농민들 역시 살기 위해 그랬던 게 아닌가.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성으로 향하던 그는 발길을 돌려 설악산으로 들어간다. 설악산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백담사. 이제는 백담사로 향하는 길 초입에 위치한 용대리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도 좁은 길이 매끄럽지는 않아도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첩첩산골로 향하는 험난한 산길이었으리라.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계곡을 따라 20리길. 그 사이 100개의 소를 지난다고 해서 백담사란 이름을 갖게 됐다는 백담사. 겨운에 내려쌓인 설악산의 눈은 백담사로 향하는 단신의 유천을 더욱 힘겹게 했으리라. 하지만 눈이 쌓인 산길 20리가 힘들어 뜻을 포기할 유천이 아니었다. 이렇듯 실천적인 그의 성품은 많은 일화를 남기게 되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아주 독특했다고 한다. 선학원의 이사장인 범행 스님은 그의 스승에게서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 이제 그 만해 스님이 이제 어디 이제 다니시면은 아주 꼿꼿이 이렇게 당기는데 뭐 얼음하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에요. 걸음걸이가 전부.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렇게 가실 때 뒤돌아보는 일은 뭐 누가 불러서나 혹은 그러면 뒤돌아보고 절대 뒤돌아보는 일 없고 또 옆으로 또 이렇게 뭐 이 고갯짓하고 옆에 보고 이렇게 걷는 일도 없고 그냥 딱 그냥 아주 모자 딱 얹고는 그냥 이렇게 곧장 그냥 보고 가는 거지. 요새 아마 사관학교 학생 모양으로 그렇게 가다가 또 이제 저 모태길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자면은 그냥 어루머게 그냥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이 저 사관학교 학생 모양으로 거기서 탁 아주 그냥 이렇게 꺾어서 그냥 이래고 가고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그냥 말이 이제 걸음걸이가 안정하고 바르고 이제 그랬다는 게 이제 그냥 말이죠. 유천이란 성명을 받고 봉환이란 개명을 받은 건 그의 나이 27살 때였다. 백담사에서 불목한 이 노릇을 하며 어깨 너머로 경전을 공부하던 만해는 드디어 연곡 화상을 스승으로 정식 승려가 된다. 우리가 즐겨 칭하는 만해란 이름은 그의 법호이고 용우는 그의 법명이다. 이때부터 그는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백담사에서 귀신론과 능엄경, 원각경을 수려한 만해는 다시 배움의 장을 찾아 금강산 건봉사를 찾아간다. 금강산 건봉사. 6.25 후 건물은 다 불타버려 폐허로 변했고 수년 전까지는 민통선 내에 있어 출입할 수도 없었던 건봉사. 이제 가까스로 민통선에서 건봉사 부지만 제외시켜줘 출입은 할 수 있으나 꼬불꼬불한 비포장 산길을 따라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건봉사. 지금은 부리문이란 현판을 달고 있는 일주문과 얼마 전에 지은 법당 한 채만이 간신히 사찰의 채취를 풍겨주는 건봉사건만 그 당시에는 최대의 강원을 갖춘 대가람이었다. 물오르는 4월이라고는 하지만 냉천이라 불리는 건봉사 계곡물은 손이 아릴 정도로 차다. 찬 계곡물에 손을 씻고 일주문을 들어서는 만해. 끝없는 지식력으로 갈증을 느끼던 그에게 건봉사는 이상적인 배움의 장이었으리라. 전국에서 모여든 눈푸른 납자들이 선방에서 혹은 강원에서 배움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다. 그때의 학구열 대신 지금은 우짜란 잡목만이 옛 시절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의 건봉사 주지 동철 스님은 그때의 건봉사를 이렇게 들려준다. 예로부터 이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 삼형대사가 의병생을 6천명을 양성할 때 노약자를 제외한 전국의 승려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건봉사는 봉명학교라고 해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사립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는데, 당시 공부한 건봉사 재적승들에게 물어보면은 첫째로 국가관을 심어주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스님도 알아야 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독립이 되려면은 일본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해서 이것으로 매년 세 명씩을 동경으로 대학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건봉사의 유학 제도에 힘입어 만해도 현해탄을 건너간다. 예전에 백담사에서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읽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먼 길을 떠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시절이 여의치 못해 박대만 받고 되돌아왔던 그였다. 그런 만해에게 일본 유학은 신문화를 접하게 되는 새로운 바람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동경 유학생 회장으로 있던 최린을 만나게 된다. 최린은 훗날 3.1운동의 가장 큰 일꾼으로 한영훈과 나란히 서게 된다. 홍성 산골에서 태어나 머리 깎고 승려가 된 한영훈에게 일본 유학은 많은 걸 가르쳐준다. 일본에서 돌아온 만해는 그 여파를 몰아 경성으로 진출한다. 한일 합방이 되기 두 해 전, 일본의 공작이 눈에 띄게 드러나던 시대였다. 경성에서 측량 강습소를 열기도 했지만 그 시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 인재였고 새로운 의식이었다. 한일 합방이 되던 1910년, 만해는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삼키며 설악산 계곡으로 돌아간다. 백담사에 이르기까지 100개의 소가 저마다 아우성치며 흐르건만 그 소리가 아무리 높다 한들 만해의 통분보다 더했으랴. 산 위의 작은 계곡물이 어느 천년의 강물에 닿을까만 아무리 큰 강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되지 않던가. 이곳이다.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하자. 내가 입은 먹물 옷에서 나와 같은 형제인 불교도들이 깨치고 일어난다면 끝내는 강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날 밤부터 만해가 머물고 있는 요사체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만해는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책상 위에서 남들을 향해 목소리나 높이는 그런 종이 호랑이가 아니었다. 백담사에서 불교 유신론을 탈고하고 그는 다시 눈뜬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일본은 한일 불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불교의 목을 조이려는 참이었다. 가만히 있을 만해가 아니다. 동지들을 규합한 그는 순천 송광사에서 또 동네 범어사에서 승려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그의 이런 노력들이 방패가 되어 일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일 불교 동맹 조약은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누르고 있는 큰 바위를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만해는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8월 33살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해 만주로 건너간다. 만주로 건너온 만해 한용우는 동분서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 훈련장을 찾아다니며 독립사상을 고취하기도 한다. 만해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의 웅변술은 잘 알고 있을 만큼 그의 말은 통쾌하고 힘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는 날까지 만해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만나게 되니 그가 바로 일송 김동삼이다. 일송 외에도 만해는 여러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타지에서 다지는 독립발판이 그렇듯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아주 엉뚱한 일로 고초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밤 만해는 타국의 굴라제라는 고갯길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진다. 그 지방의 독립 청년들이 만해를 간첩으로 오인한 것이다. 땅에 질거니 피가 나왔는데 고개 넘어가는 지나가는 과객이 하나가 있는데 그이가 끌고 병원까지 가서 여기 철원 배겠으니까 철원 배내에 살거든. 두갠가 세인가 배겠대요. 참 응급수술로 다 지금 안 치고서 그냥 수술하는데 이래 가지고 참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곧 빠각빠각 얘기를 나한테 어디고지 내가 기억해요. 여기서 이 배를 긁어내는데 빠각빠각 소리 들리더래. 귀로 기가 의사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이가 있을 수가 있나. 이건 누구에게 멍만 고 없는 얘기고 거짓말 같으니까. 만해는 그의 제자가 들려준 대로 마취조차 받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 인내로 견뎌낸 수술이지만 귀 밑을 스쳐 뼛속 깊숙이 박힌 총알을 다 빼내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만년까지 채머리를 흔들게 된다. 빠각거리며 뼈 깎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만해. 독하게만 느껴지는 그의 심성은 사실은 너무나 여리고 보드라웠다. 생뼈를 깎아내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만해는 어느 때 울었는가. 명정 스님은 이렇게 들려준다. 홍도사 불교 전문 강원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 경봉 스님께서는 22살 때였었는데 화엄경을 만해 스님한테 이제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인들한테 월남 망국사를 강의하시면서 우리나라 처해져 있는 실정도 월남이 그 망하는 그 당시 실정하고 협사하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지경이 될 거라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셨다고 경봉 스님께서 회상을 하세요. 조국으로 돌아온 만해는 양산 통도사에 집거한다. 조국을 찾는 일이 뜨거운 피만으로 되겠는가. 누군가 님이 계시다면 인생에 꼭 한번 그의 힘을 빌리고 싶었다. 만해는 그런 염원으로 대장경이 소장된 장경판전에서 1년여를 보낸다. 이때 밖에서는 만해가 염원하던 서풍이 일기 시작한다. 바로 만해가 개혁의지를 불살라 쓴 조선 불교 유신론이 출판되어 불교인이 아닌 청년들까지 유신의 기운으로 충전되고 있었다. 권기정 교수는 불교 유신론을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 유신론, 다시 말해서 당시에 불교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주 논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7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1장이 서론이고 17장이 결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분류를 조금 드리면은 불교의 본질이라든지 불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불교계가 변혁해야 될 거, 바꿔야 될 게 어떤 거냐 하는 문제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불교 내적인 문제입니다. 승려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 참선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자. 그 다음에 연불당, 연불하는 것도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네 개 주제는 주로 불교의 내적인 수행과 교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선점을 모색하셨고 그 다음엔 그 사원이 우선 위치라고 그래서 9번에 사원의 위치, 사원이 어디에 가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법당 안에 불상이 부처님 외에도 뭐 산신이나 칠성, 독성, 그 다음에 뭐 시왕전 뭐 이런 많은 잡다한 그 신앙 대상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불교 의식입니다. 의식이 통일성도 없고 혼잡하고 대단히 잡다해서 이 조악회 이 세 가지 문제를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 두 개는 승려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승려의 인권과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승려가 과연 걸식만 하고 살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로서 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승려가 독신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다. 이 결혼해야 된다 하는 그 신분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로 언급이 되고 그 나머지 14, 15, 16 세 문제가 사원이나 종단의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주지의 선거, 주지를 임명해야 되느냐 선거해야 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와 승려가 통일된 단체로서 응집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승려의 단체. 그 다음에 사원을 관리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사원의 관리. 그래서 17장을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론이 이 시대에 이미 불교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그 개선점을 이렇게 주장하신 것은 오늘날 불교계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만한 의미가 있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읽어보아도 그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임에 분명하다. 하물며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랴. 더구나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며 한적하게 참선이나 하고 있던 선사의 승려들에겐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성렬 스님의 얘기를 들어본다. 모든 사상이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주장됐던 모든 대안이 지금 80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도 모두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지적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들어서 오늘이라도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사원의 위치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만해 스님은 사원이 깊은 산 중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불리하고 포교에 불리하고 이웃과의 교섭에 불리하고 통신에 불리하고 단체 활동에 불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불교의 사원이 깊은 산 중에 위치하게 된 것은 불교가 정치권으로부터 핍박받던 시대의 유물이지 본래적인 것은 아니었음에도 지금까지도 산 중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불교인들이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이 부족한 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들자면 만해 스님은 세력이란 자유를 보호하는 신장이니 세력이 한번 꺾이면 자유 또한 상실되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포교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교의 공덕을 수없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포교를 한용원 스님이 지적대로 그렇게 해왔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만해 스님이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상징되는 소위 성보물이 너무 난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원 스님은 나한 독성, 칠성, 시왕, 신중, 천왕, 조왕, 산신, 국사 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난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해 스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을 통합해서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법당에서 바르게 정립시켜주는 것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만해 스님은 불교의 각종 의식이 번잡하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만해 스님의 지적대로 간략하면서도 쉽게 우리들의 의식이 재정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불교 행사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동참자로서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께 내가 접근하고 있다는 감정적인 어떤 그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오늘날 이 점은 심각하게 우리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해는 그 후 스스로 혁명의 바람을 잠재우듯 통도사에서 불교 대전을 편찬한다. 3.1운동을 5년 앞둔 35세 나이에 이루어놓은 그의 업적이다. 왜 그가 그때의 불교 대전을 집필했던가? 온제 스님은 불교 대전을 저술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는 성녀의 질을 높이고 둘째는 민족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고 셋째는 지금 시대가 간략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불경을 보고 그 요점을 추려내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불교 대전 같은 것을 편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해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사정으로 봐서 불교 대전의 편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족 문화의 앙양, 승려의 자질, 그 다음에 시대적 문제 해결 이런 점에서 특히 만해 스님이 처해 있는 시대는 우리가 주권을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우리는 지금 독립을 하려는 그러한 독립운동이 전개된 시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면 사상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되겠고 사상적인 밑바탕을 하자면 민족 문화를 우리는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고 민족 문화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차지한 우리 역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불교는 흔히 말할 때 1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갖다 대고 문화재를 볼 때도 8할 이상이 불교에 관한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불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성전을 편찬했습니다. 성전의 구성을 보면은 만 경전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8만 대장경 그럽니다만 8만 대장경을 다 본다는 것은 이 바쁜 세상에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장경에서 뜻 있는 분 또 불교의 영향이 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뽑아놓은 것이 이 불교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대전은 요새 와서는 불교 성전이니 종전이니 많은 문제가 났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 불교인들이 불교 대전 같은 중요한 책을 저술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만해 스님이 그 점에 착안해가지고 우리 불교의 요점을 간추려서 뽑아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14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열병을 앓기 시작한다. 범어사에서 불교대전을 펴낸 만해는 운수행각에 들어간다. 지팡이 하나만을 벗삼아 그는 전국의 사찰을 순례한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이 행각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승려들에게 있을 법한 만행에 지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만해는 가는 곳마다 강연을 열어 폭포수 같은 웅변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깨쳐놓곤 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마니는 다시 설악산으로 들어간다. 오세암. 관세음 보살이 오세동자를 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든가. 백담사에서 험난하고 가파른 산길로 시오리를 걸으면 봉우리 봉우리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자리에 오세암은 들어앉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오세암은 불타 없어졌고 현재의 오세암은 옛터 옆에 새로이 지어진 것이다. 지금도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르는 험난한 등산로의 하나인 오세암 가는 길. 마네가 머물렀던 당시엔 사람의 얼굴 보기도 어려웠던 첩첩산중의 암자였으리라. 그는 그곳에서 긴 행장을 풀고 참선 수행에 들어간다. 이때 그의 나이 39, 12월 어느 밤이었다. 산속의 밤은 늘 그렇듯 적막하겠지만 눈 덮인 겨울밤의 산사는 더욱 고요하다. 마네는 가부좌로 앉아 꼼짝 않고 참선 산매에 들어 있었다. 문득 바람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마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벗은발인 채 밖으로 뛰쳐나온다. 밖은 소복히 쌓인 눈으로 깨끗하게 비어있을 뿐 아무것도 떨어져 내린 것은 없다. 밤하늘에선 소담스레 눈이 내리고 눈 덮인 산은 희끄무레 했을 뿐 순간 마네의 마음은 환하게 열린다. 이원섭 선생은 마네의 오도성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남아도처 시고양이니 기인이 장제 객수중고 일성할파 삼천개원이 설리의 도화가 편편홍이라. 이제 대체로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남아는 어디나 고향인데 몇 사람이 그 객수 저기 나그네의 시름 속에서 밤낮 떠돌기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건 몸이 타고난 그곳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래 면목, 원래의 나 자신. 이거는 이제 그 절대적인 진리, 즉 진연이 실상이니 하는 데가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 자기 본래의 고향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정처 없이 이제 육도를 나그네가 돼서 이렇게 윤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해 선생 지금 말씀은 어느 장소건 그리고 그게 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지금 어느 때건 거기가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다. 모든 사람이 전부 그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결국은 되는 것이지 밤낮 중생으로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처가 고향이니까. 그리고 한마디 할 하는 소리에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이제 깨니 눈 속에서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붉게 물들어서 이제 떨어진다 하는 얘기인데 그 일성할파 삼천개 이거는 그 떨어지는 그 소리가 그게 할에 해당하는 소리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거를 듣는 순간 그 소리와 만해 선생과는 하나가 그때 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그 만해 선생 자신의 할허는 소리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깨졌다는 거는 그 순간에 이제 분별의 세계가 모두 무너져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세계라는 거는 눈 속에서도 복숭아꽃이 활짝 피는 세계. 우리 입장에서는 겨울에는 이제 눈이 오고 따뜻한 봄날에 이제 복숭아꽃이 피죠. 그게 이제 이거는 엄연히 구분되는 거죠. 분별되는 건데 깨달음의 세계라는 건 그런 분별 대립이 초월된 절대의 경지거든요. 눈 속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 하는 이거는 그런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절대계의 소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 마네에게 온 것이다. 그날을 위해 많은 승려들이 10년, 20년을 수행하지 않든가. 이제 걸림이 없는 그였지만 마네는 여전히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틈틈이 글을 썼다. 깨달음의 언덕에 오른 그는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아쉬웠을까마는 마네는 오랫동안 흐르는 계곡물을 보며 말없이 서있곤 했다. 이듬해 9월, 40살의 마네는 드디어 행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높은 경지에선 그가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인가. 깨달음의 도량을 떠나 그가 행장을 푼 곳은 서울 개동 43번지 서울의 한복판이었다. 막다른 골목의 문간방. 협소한 그곳은 그때부터 신무당 운동의 산실이요 3.1운동의 비밀 아지트가 된다. 마네는 이곳에서 유심이란 월간지를 창간한다. 그리고 유심지에 이제까지의 신체시를 벗어난 신시를 발표한다. 마음 심자를 쓴 신시, 심은 신시의 시작이라는 주요한의 불놀이보다 1년 앞서서 발표된다. 1918년 독립운동의 전야. 만해 한용운의 개동 43번지 시절은 잡지에 수필이나 시를 한두 편씩 발표할 뿐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광복의 뜻을 품고 있던 그는 어느 때보다도 분망한 나날을 보낸다. 드디어 1919년 새해가 되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4개 조항에 달하는 평화 의견서를 발표한다. 여기에 약소민족의 민족 자결주의가 천명되어 있었다. 만에는 때가 왔음을 느낀다. 그동안 최린을 통해 손병희와 만나고 한규설, 박영효, 윤영구 같은 저명 인사들과 교류를 터놓았다. 만에는 최린, 오세창 등 동지들과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른다. 이때쯤 국내외에선 산발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만해는 그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손병희를 대표로 추대한다. 거사일은 고종 황제의 국장을 며칠 앞둔 3월 1일로 정해졌다. 장소는 많은 이들이 운집할 수 있는 탑골공원, 지금의 파고다공원이다. 이렇게 해서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인이 모인 민족 대표의 독립선언은 이루어지게 된다. 2월로 접어들면서 만해 등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결국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쓴다. 하지만 오직 독립의 의지로 불타던 만해에게는 최남선의 독립선언서가 문학작품처럼 보였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다시 쓸 여유가 없었다. 만해는 결국 독립선언서 말미에 공약 3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독립의지를 확고히 못 박는다. 공약 3장 금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육당 최남선의 유창한 문장으로 된 독립선언서도 감동적이지만 무서운 결의를 다짐한 만해의 공약 3장은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일침이었다. 민족 대표들은 하나하나 서명했다. 많은 이들이 뜻을 같이 했지만 끝까지 남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은 33명이다. 그러나 정작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은 최후의 그 순간까지 대표 서명을 거부했다. 만해가 첨부한 공약 3장으로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는 더욱 빛나 보였다. 훗날 재판에서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공약 3장을 사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공약 3장의 의의에 대해 사학자 김상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공약 3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독립선언서가 그 눈이라면 공약 3장은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화룡점정을 한 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3.1운동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이 전개될 적마다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10여 종의 선언문에 인용되는 구절은 최후의 일각, 최후의 일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걸 봐서 공약 3장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록 만해 한용운 내일 이 시간에 2부 풍란화 매운 향내가 방송되겠습니다.